주어도 못다한 사랑이기에 미련 남아도 상처 남아도 어차피 잊어야 할 당신 이슬인가 눈물인가요 사랑은 빗물인가요 아 당신과 맺은 인연 후회하지 않겠어요 계속